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 들려주는 시장 소병익입니다. 아, 벌써 11월도 지금 중반이 막 넘었어요. 오늘이 16일이잖아요. 날씨가 무척 춥네요. 겨울을 이제 몰고 온 것 같아요. 엊그저께 좀 단비가 좀 내렸는데 그 비가 겨울을 몰고 온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첫눈도 왔다 그러는데 저도 못 봤어요. 봤으면 좀 첫눈이 좀 어떻게 좀 첫눈답게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 해를 보내는 그 기분이 물컥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세월아 너만 가거라 이런 짧은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세월아 세월아 야속한 세월아 이제 따라가기도 힘이 드는구나. 우리 좀 쉬엄쉬엄 갈 테이니 우린 두고 너만 가거라. 미워할 수도 뿌리칠 수도 없는 세월아, 한평생 너 따라 숨 가쁘게 달려오며 미운정 고운정 뒤섞인 너와 우리, 이젠 우리 두고 너만 가거라.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살아온 세상 뒤돌아보며 너토로 숨 껄껄대며 여기 머물러 오래오래 살고 싶구나. 이젠 우리 두고 너만 가거라. 그렇죠. 세월 우리 두고 세월 너만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렇지만 어떻게 세상이 그럽니까? 같이 가게 되죠. 우리 두고 너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노래 하나 듣죠. 현당 씨의 사랑이 깊으면, 신곡인데요. 네,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별이 쉬운 줄 아나요? 잘 들으셨어요. 아우, 노래가 참 굉장히 그 상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음미하면 좋은 글을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환절기라서 그런지 또 굉장히 그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결혼하는 사람도 또 결혼 시즌이라서 그런지 또 결혼도 많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뭐 굉장히 바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매서운 승노릇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어딘가에 집착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면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입니다.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다 나눌 것이 다 나눌 것은 있습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내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관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답니다. 풍요 속에 사람이 타락하기 쉽죠.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서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청빈의 덕입니다.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맑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살아보니까 세상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 가지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고 꼭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저도 믿고 그렇게 되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전부 다 이렇게 어렵고 서로 그럴 때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적은 것에 또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공하는 데 필요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날씨도 춥고 그런데 춥다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져요. 그렇죠? 실버벨 한번 색소폰 연주곡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실버벨 조금 이르죠?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이 쌀쌀한 추위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그 기분도 그 좀 올려줄 겸 해서 제가 좀 미리 급하게 이렇게 저 실버벨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이은하의 그 겨울 장미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겨울 장미 하나 들려줄 텐데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바람이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겨울에 피는 흰 장미여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춰진 마음 보고 싶어

삶의 테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자신을 비워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갖고 있는 마음의 짐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선뜻 버리지 못함은 삶의 힘들기보다는 내면 속의 욕망이 자신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어야 할 부록과 지천명의 나이에도 버리지 못함은 겸손하지 못한 무지와 편견 속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초조함 때문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자신을 버리고 배품과 겸손함으로 채워가는 지혜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부터라는 진리를 새기십시오. 감사함이 배어있는 고마움 속에는 겸손함으로 베풀려는 손길이 있고 당당함이 용서 숨치는 가슴 속에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참된 인생이 있기에 이제는 겸손함으로 마음속에 잠재된 욕망 속에 미움과 욕심을 모두 버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비우고 너그러움으로 채워가는 지혜였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좋은 사람 만나요 할 텐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주위의 환경도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안녕 잘 있어요. 이젠 그댈 보내요. 그대에겐 내가 아닌 누군가 필요한 걸 알아요. 더운 7월에도 추운 겨울바람에도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 만나길 바래요. 때론 보고파지겠지만 슬프진 않아요. 그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상관없어요. 비 내리는 날엔 우산 속에서 눈 내리는 밤엔 카페에 앉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요. 어디 사랑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상관없어요. 비 내리는 날엔 우산 속에서 눈 내리는 날에는 카페에 앉아 아름다운 사랑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요. 비 내리는 날엔 우산 속에서 눈 내리는 날엔 카페에 앉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요. 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요. 테너 색스폰 연주입니다. 예, 이 노래처럼, 예, 노랫말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저 뭐야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자신과 타협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또 나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법을 또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나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글을 한 장 갖고 왔어요.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모두 내 스스로가 짓는 것, 결코 남의 탓은 아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로 복을 짓고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쌓아라. 모든 죄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 늘 참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 웃는 얼굴 부드럽고 진실된 말로 남을 대하고 모든 일은 순리에 따르라. 나의 바른 삶이 나라 위한 기림을 깊이 새길 것이며 나를 아끼듯 부모를 섬기라. 웃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라. 내가 지은 모든 선악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 것.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라. 그렇죠. 나의 자신을 모두가 행복도 불행도 넘 탓이겠어요? 자기 탓이겠죠? 참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런 게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참아가면서 내 탓으로 여길 때 아마 자기 자신이 다스려지지 않을까 그런 그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마음 먹은 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 또 좀 미루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가 또 이렇게 또 기다려지네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 글을 전번에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쉽게 그 잊어먹어요. 근데 그 꼭 내 경우 같아서 또 다시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한번 읽어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이다. 참 터무니없는 말이죠. 똑같은 경우일 텐데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볍다.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남이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이것도 참 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이런 걸 잊고 살죠.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 그러고 딸에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됩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이고 딸이 친정 부모한테 용돈 주는 것은 길러준 데 대한 보답입니다. 어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네. 둘 다 그 길러준 데 대한 보답이겠죠.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잡고 잡힐 게 없죠, 사실. 그런데 이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남의 아들이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상을 어쩌다 받은 것이고 내 아들이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게 되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남의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아 만드는 것이고 내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것이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이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 하고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내 아이를 나무라는 것은 이성을 잃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이고 내가 남의 아이를 꾸짖는 건 어른된 도리로 타이르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불쑥불쑥 그 습관에서 젖어 나오는 그런 행동이 빚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키우는 그런 그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요즘 많이 느끼더라고요. 사랑도 받기보다는 내가 가꿀 줄 알아야 그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부터는 저는 그 문자나 이런 메일이나 이런 글에도 사실을 사랑을 받으세요. 뭐 사랑을 이게 아니고 사랑하세요 이게 아니고 사랑을 만드세요. 사랑을 가꾸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겨울이 막 춥고 그래서 보니까 포장마차가 굉장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현숙 씨가 포장마차로 그 유명했던 그 노래를 한번 꺼내 듣겠습니다. 포장마차. 포장마차였습니다. 인생의 꿈을 펼치는 포장마차. 예. 어떻게 생각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인생의 꿈을 펼친다. 세상 사람과 가까운 워진다 이런 말이겠죠. 누구나 포장마차에 들어가면 서로가 굉장히 그 친근감이 있고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 추운 거래,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이게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수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 이 가사를 보면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렇죠. 이 가사를 보면 그 웃으며 살면서도 참 말 못할 사연들 많고 숨기고 살죠. 그 어떤 때는 이렇게 소리내서 진짜 예? 확 터놓고 그 울어볼 날도 바라기도 하죠. 아무튼 그 이 그 가사도 가사지만 곡도 굉장히 좋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그 가깝게 해주는 그런 툭 터주는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남자라는 이유라는 곡 그 색소폰 곡으로 하나 듣겠습니다. 예,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또 특히 동양인 남자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진짜 묻어주고 두고 지낸 일이 많죠. 그렇지만 어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남자뿐이겠어요, 사실. 예? 여자나 남자나 사실은 이렇게 묻어두고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지만 그만큼 참기가 힘들다 이것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확 터놓고 한껏 힘껏 울어볼 수 있는 한바탕 울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물과 마음의 깊이. 예. 우물은 잴 수 있어도 마음은 잴 수 없겠죠. 예.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 그렇죠.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되며 새 기운을 얻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 있는 데는 그래도 조용하지만 많이 몰려요. 그렇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데는 암만 해도 사람이 많이 사람이든 뭐든 저 그 황폐하죠. 그렇듯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못 그리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그러듯이 아무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뭔가 이 밑밥이 많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낚시에 그 고기가 걸리겠어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먹을 것이 있어야 참 여러 사람이 몰리겠죠. 그래서 그 장사하기 위해서 이벤트 많이 하잖아. 미끼를 많이 주죠. 나쁜 의미에서. 그러면서 사람의 그 욕구나 욕망을 이렇게 이목을 끌게 하죠. 그것도 일종의 장사에서 필요한 그런 장사술이 아닌가. 물론 양심을 속여서야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양심을 팔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런 것도 필요하죠. 자기 자신을 알려야 일단은 상품의 가치를 알아야 일단은 팔지 않겠어요? 자, 오늘 거의 시간이 이렇게 다 되는데 오늘 저 한 곡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이진관의 오늘처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프라노 색소폰. 예. 아무튼 누구든 그뭐 꿈이든 뭐든 간에 자기 자신의 탓이죠. 모두 자기네 자기 자신의 탓이고 무엇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장소, 자기가 필요한 곳,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게끔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일이죠. 내 자신이 뭘 좋아할까 그걸 발견하는 일이고 그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신뢰가 가게끔 아, 저 사람은 저 하는 모습이 좋게 보인다고 인정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욕망도 많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잣대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선 제일 올바른 길이 아닐까 그럴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를 잘 보내시기 위해서 한 주를 또 잘 꾸며가기 위해서 월요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 만날 날을 또 기약하면서 또 안녕이라는 인사를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소병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